안녕하세요. 우리는 치티방의 괜찮겠지? 입니다. 저는 치치. 저는 티티. 땡땡입니다. 네. 저희는 뭐에 대해 얘기를 할 거냐면요. 왜 모였죠, 여기 우리가? 왜 모였을까요? 삶이 무료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는 뭔가 재밌는 거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런 이상한 짓을 저지르게 됐어요. 저희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지만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와! 너무너무 재밌다. 우리끼리만 재밌다. 저에 대해서 좀 뭐 소개를 하자면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송하면서 이 사회에 뭔가 짜증나는 분들, 그렇죠. 아, 또 짜증나는 부분들 그렇죠. 다 제가 많이 불평할 거고 또 제가 불행한 거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아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요즘 사람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신만 힘든 게 아니다. 당신만 이렇게 불평할 게 많은 게 아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서로 공감한다. 아마 제 이야기에 많이 공감도 되시겠죠. 그런가요? 네? 아, 저는 잘하는 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티티는 진짜 들어주는 거 잘해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티티는 조금 약간 그런 상담사가 됐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가끔 얘가 진짜 공감을 하는 건지 로봇처럼 듣고만 있는 건지 그냥 모를 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로봇처럼 잘 들을 수 있어요. 뱅뱅은 잘하는 게 뭔데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나만 떠들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네, 맞아요. 정확해요. 저희 방송은 치치가 혼자 불평을 얘기하고 두 사람이 듣는 그리고 웃음소리만 아... 뭐 하여튼 좋은 얘기는 안 하나요? 불평만 해요? 아 좋은 얘기도 물론 해야죠. 근데 사실 남들은 별로 좋은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남들은 남 잘 되는 꼴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듣기 싫어해요. 그런 거 재미없잖아요. 그죠? 원래 남 불행하고 망신살 이런 거 봐도 재밌죠. 저는 아까 사실 여기 오는 길에 레벨도에 꼈었어요. 근데 세상에 또 불평해야 돼. 제가 거기 꼈는데 그 안에서 누구도 열린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나는 껴있는데 그리고 거기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아주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딱 다행히 1도 없었죠. 옆에서 티티나 막 웃고 있고 진짜 그때 참 이렇게 각박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박장대사 하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사실 웃을 일이 많았어요. 저는 웃을 일이 없었지만 두 사람은 많았고 아 그리고 그 얘기도 해. 아, 간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그 좀 사실 비밀이 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나 비밀스러운 사람들이랍니다. 이렇게나 비밀이 많아요. 하지만 국정원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말이네요. 아무 말. 아무 말. 아무 말 듣고 넘기세요. 아 재밌어. 아, 잠 깬다. 잠 깨. 나도.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듣겠죠? 누군가 듣겠죠? 누군가 듣겠죠? 제발. 아니야. 우리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해질 필요가 없어. 아니 한 명만. 한 명은 듣겠지. 그런가요? 근데 일단 아까 우리 치치티티 이랬을 때 바로 꺼버렸을 수도 있어. 지랄함인데 이러면서. 지금 아 우리가 왜 치치티티 뱅뱅인지 왜 우리 괜찮겠지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 종로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건너고 그렇죠. 있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불현듯이 네, 그게 그렇죠, 떠오르고 그렇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옆에는 티티와 뱅뱅이 있었고 저는 이게 아주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운명적인 내림이죠. 네, 뭐 사실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근데 꽤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티티는 티티스럽고 뱅뱅은 뱅뱅스럽고 치치는 정말 치치스러워요. 그래요? 어. 네,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소리고 그렇죠. 길게 얘기했네요. 네. 제가 좀 많이 떠드네요. 더 근데 해야죠. 사실 우리가 만났을 때도 제가 이렇게 많이 떠들어요. 맞아요. 제가 사실 제일 신나는 모임이에요. 일단 두 명은 잘 듣는다니까. 어, 너무 잘 들어주니까 나는 너무 활기치지. 그치 그치. 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잠깐 정신을 들었다 다시 또 나갔네. 그거 귀신이 너 지금 통과한 거야. 아 그러지 마. 지금 너 지나간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잠깐 저희가 오늘 잠을 못 잤어요. 네. 뱅뱅은 한 순간도 못 잤고 저는 3시간 반 잤죠? 우리 삶입니다. 한 순간도. 내가 한숨 돌아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한순간도 그러... 그러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사실 지금 이건 또 저의 고민 중 하나인데 우리 티티가 요새 뇌세포가 많이 뇌세포를 많이 잃고 있어요. 어떡하죠? 아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건강하시죠? 일하는 사람들 입장인들 일어나라! 제가 원래 이런 사람 뭐야 성기야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1등 한 적 있어요. 뭐 어떤 거 1등이야? 한 학기 과에서? 응. 레알? 레알 근데 몰랐는데? 근데 그거 F가 사라지고 그때 딱 학점에 거의 다 A뿔인데 F가 하나 있었던 거야. 영어 영... 왜 F 였죠 근데? 그거! 아 말하기 시험. 네. 저도 그거 F 받았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 고터에서 항상 만나서 뭐였죠? 고터에서 언니가 영토바에 F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해 다음 그 해 다음인가 당신 F 받았나요? 네. 고터에서 만나는데 F였죠 제가. 고터가 근데 뭐죠? 고소텀이요. 아니 고터 왜? 우리 항상 옷 사러 갔었잖아요. 거기서 이 얘기를 했다고요? 네. 네 알겠고요.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또. 어 맞아. 우리 이렇게 아무 말이나 잘하자. 네. 이래서 시간 가는 줄. 아, 또 졸리잖아요. 아니 난 안 졸린데? 그래? 그래서 내 세포가 뭐 죽었다고요? 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무식해지고 잠을, 있어요. 잠을 많이 좀 자세요 일찍. 그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원래는 한 1년에 한 번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또 그 이 TTC로 말하자면은 되게 그냥 뭐랄까 말실수가 많아요. 아 눈물 흘립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실수가 많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나 보네. 근데 지금 나는 지금 목소리 떨렸어? 내가 지금 복 받쳤나 봐. 자신이 안 하고 있어. 이게 우리 이게 사실 이게 성장 팟캐스트 같은 거야. 우리가 이거 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이제 서로 스스로를 이제 알아가고 그렇지. 성장하고 그렇지. 반올림 발전시키는 거죠. 반올림 방송 네. 좋네요. 네. 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코바코들 다 아시죠? 코바코. 몰라. 사람 분명 모른다. 나는 코바코. 코바코가 그 여기 무슨 한국 방송 어쩌고 네. 이거잖아요. 광화문이었어요. 그게 광화문에 그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높고 이게 코바코 그게 딱 그 빨간색 글씨 그 딱 보여 항상 공익 광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로고 있잖아요. 그게 딱 나오는 그 로고가 거기 건물이 있는데 듣지 마세요. 그거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티티가 어, 저기 돈코스 집이 되게 잘 되나 봐. 저희 학교 근처에 코바코 그 일식집이 있었는데 그 아니 그걸 보고 어떻게 그거를 그 일식집이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이랬던 사례가 있고요. 광화문에 돈가스집 본 적이 있는 거네. 그런가 보고 무슨 헤드코트인 줄 알았나 봐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 그때가 거의 처음으로 얘는 뭐지라고 생각했던 이게 스물한 살이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20살 모를 수 있어. 제가 촌에서 왔잖아요. TV를 볼 거 아니에요. 그 TV에서 하여튼 어쨌든 뭐 그랬었고 이제 그때 뭐 몰랐던 거 알았으니까 됐고 뭐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뭐 외국에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얘한테 뭐 영국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저 그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그래서 치치 그래서 영국을 간다고 잉글랜드를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저 티티가 이렇게나 이렇게 뇌가 깨끗해요. 이렇게 티티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공부랑 또 상식과는 별개니까 얘가 그렇게 막 멍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저 한 달에 책 두세 권 읽는다는 거. 요새도요? 네! 오늘 그거 보고 내가 또 빠삭하게 알았잖아요. 그걸 보세요, 내가 지금. 지금 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았다, 알았다. 너 이렇게 딱 앞에만 몇 점 보고 말고 이런 거지? 아니거든요? 항상 끝까지 봐요? 나 지금 화납니다. 항상 끝까지 봤어요? 얼마나 죽고 싶어? 어느 날 갑자기 한 명 목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겁니다. 아니, 죽은 거예요. 네, 조금 티티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되고 티티를 절대 자극해서는 안 되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와 뱅뱅 모두 멱살을 잡힌 적이 있거든요. 저는 잡힌 적은 없고 맞을 뻔했죠. 멱살 잡히잖아. 자 맞아 지금? 아까도 상추로 맞을 뻔했어요. 뱅뱅 말실수해가지고 말도 안 했으면 카메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아니 제가 상추를 먹으려고 딱 집었는데 눈이 따라오셨잖아요.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뭘 봐? 진짜 무서워요. 에이 진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랍니다.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누군가 믿어주겠죠. 믿어주세요. 진짜 지금 천사의 목소리. 지금 이 시점까지 누가 듣고 있는 사람 있을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에이, 별거 원래, 없어요. 사실. 저는 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누가 해달라 하면은 더 하기 싫어요. 지금 나 같은 사람 너 때문에 한 지금 두 명 컸어.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마세요. 우리 듣지 마, 듣지 이따가 마. 진짜 재밌는 얘기 할 거니까 절대 듣지 마세요. 듣지 마. 반말해. 우리 친구. 아, 그럼 친구 방 우리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본론이 빠졌어, 지금. 아, 괜찮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치. 괜찮겠지, 이거는. 그게 뭐죠? 진짜, 그게 뭐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 괜찮겠지를 마음에 항상 품고 있으면 되지 뭐라고. 아 이거는 치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치치가 네. 아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뭔가 큰 실수를 했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럴 때 아주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눈빛이 그땐 변... 항상 제가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그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 괜찮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정리 귀신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정리를 하고 뭐 약, 집안에 뭐 약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진짜 유통기한 지난 게 막 수두룩 빽짝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 제가 엄마랑 이거 정리하는데 아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약들을 갖다 버려도 괜찮나? 괜찮겠지? 했는데 저는 이제 근데 아는 거죠. 사실 이렇게 괜찮겠지 생각이 들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안 괜찮다는 걸 저도 무의식적으로 안다 이거죠. 그래서 잠깐만 괜찮겠지 생각되네? 안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이거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 갖다 따로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약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거기서 따로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약을 함부로 버리면 토양오염돼서 그게 저희 식수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쵸. 그래서 딱 우리가 괜찮겠지 생각이 들면 딱 경각심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사고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고 많았나요? 아니 많진 않았어요. 어떤 게 또 있어요? 핸드폰 잃어버리셨잖아요. 아 또 그랬던 적도 있고 그거는 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이 괜찮겠지 이 마법 같은 이 삐뽀삐뽀 단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괜찮겠지 생각되면 딱 머리에 삐뽀삐뽀 알람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괜찮겠지를 하게 됐고 이런 비슷한 사연도 저희가 받아보려고 해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사연은 뱅뱅 어디로 보내면 되죠? 자 지메일이고요. ctvpocket 쓰시면 돼요. ctvpocket@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연 보내야 되죠? 뭐 고민 저희가 고민 사연도 받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괜찮겠지? 이거를 뭐 이것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본 적 낭패를 본 적 있거나 아니면 괜찮겠지 이거 딱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뭔가 위기를 모면했거나 이런 사연을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밌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저희한테 뭐 불평하는 거 뭐 보내셔도 저희가 같이 불평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한테 화가 났다, 열이 받았다 같이 욕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팬레터 보내도 되고 저희 뭐 좋으시면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거 막 해드릴 수 있잖아요. 야옹 정말 이건 아니죠? 뭐 아니고 아 뭐 티티가 뭐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뭐 나 그런 거 봤어. 나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안 하나? 사실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많이 익히 들어봤어. 그런 게 있다는 걸. 뭐 우리는 근데 뭐 그렇게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메일 주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cpbpodcat@gmail.com입니다. cpbpodcast. 야옹. 꽂혔어. 바보 웃음. 하여튼 잘한다, 잘해. 누군가 뭐 보내주겠지 뭐. 아니면 뭐, 네, 뭐 저희가, 아, 근데 오늘은 첫 회니까 저희가 주변에서 좀 고민을 받아봤죠? 그쵸. 저희가 좀 첫 회니까 고민 3개 정도를 지인들한테 받아봤거든요. 그걸 한번 저희가 지금 읽어볼까요? 네. TTC 친구분의 사연 먼저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 네. 제 친구의 사연이고요. 지금부터. 저희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각자 네. 한 명씩, 네.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퇴직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퇴직자 백스입니다. 제 고민은 나는 왜 이렇게 바쁜가입니다. 하루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짧습니다. 일단 하루를 돌아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학원에 가죠. 버스를 타고 영어학원이 끝나면 집에 오죠. 버스를 타고 그럼 벌써 3시가 됩니다. 학원이 끝나고 약속이 없어도 되게 바쁩니다. 집에 가야 하니까. 집에 와서 피곤한 몸을 잠시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면 5시고 TV를 보면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 금방 또 8시가 되고 핸드폰에 보면 또 10시가 됩니다. 아니죠, 12시가 됩니다. 되게 바쁘죠? 또 그러면 갑자기 영어학원에서 내준 숙제가 생각이 나고 그렇게 숙제를 하다 보면 1시 침대에 누워서 또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다 히히히히 보면 시간이 2, 3시가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는 거죠. 약속이 있는 삶은 또 얼마나 바쁜가 하면 일주일에 7일을 서울에 나와요. 미쳤죠?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나는 백수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하는 이야기예요. 고민은 좀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우리도 비슷하니까. 왜 갑자기 졸리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잠깐 정신이 또 딴 데 나갔었는데.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지금 바쁜 게 아니에요. 뭘까요? 지금 봐봐요. 집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왔죠. 침대에 누웠죠. TV 봤죠. 밥 먹었죠. 핸드폰 봤죠. 그리고 근데 이분의 고민이 뭘까요? 이분의 고민은 왜 이렇게 바쁜지, 삶이.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죠? 그걸 왜 저희한테 물어보죠? 아니, 내 친구 무시합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시고. 그러게요. 그분이 왜 바쁠까요? 나는 왜 사실상 이렇게 바쁠까요? 뭐 하는 건 없는데 바쁘다, 이런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 현대인이라면 다 하는 거 없이 바쁘잖아요? 자, 다음 고민. 티치, 죽고 싶어? 아니, 티치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너무 그냥 하루를 막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이 없이 다니는 거죠, 사는 거죠. 그게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하죠. 제가 친구로서 조언을 해줬었어요. 시간을 아껴 써라, 잘 써라. 사실 근데 막 우리 근데 항상 시간 아껴 쓰라 하는 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건데 네. 하루 동안 해야 될 거를 약간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옛날 초등학생 때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날 해야 되는 거, 꼭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두세 가지 정도? 그거를 이렇게 핸드폰에 적어서 봐도 되고 그렇게 적어서 그거라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 근데 질문이 왜 이렇게 바쁜 건데? 네, 그러니까 티티 말대로 뭔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을 막 사용해서 바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이 시간을 좀 더 값지게 쓰고 이 시간이 그냥 바쁘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의미 있게 저 시간을 계획적으로 쓰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계획적으로 쓰는 건 아닌데요. 왜 이렇게 바쁜가? 바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집에서 하는 일을 줄이고 친구를 덜 만나고. 근데 사실 딱 들었을 때 이분이 막 하는 건 많은가? 많지 않아요. 봐보세요. 집에서 TV 보고 그 핸드폰 하고 밥 먹고 뭐 아 이런 거야 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백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게 지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버스 타고 그냥 행복한 것 같네요. 그분은 그런데 행복해 보여요. 아 그럼 뭐 나쁘지 그냥 않네. 학원 갔다가 자랑하는 거야 뭐야. 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럼 제 친구 모욕하는 거예요? 즐거운가 보는데요? 아주 고민을 아주 쥐어짰네. 쥐어짰어. 쥐어짰어. 이게 삶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도 많고 지금 일하느라고 막 밤새 일하느라 영어학원 갈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3년 동안 개같이 일한 친구예요. 아, 그래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9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3년간 생활한 친구예요. 맨날 전화하면 힘들다 그러고 울고. 고생이 많으셨네. 그러면 지금 딱 결론 내리자면 이건 고민이 아닙니다. 아 이거 안녕하실 것 같은데. 당신은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냥 뭔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열심히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죄책감을 안 느껴도 되거든요. 이 정도 여유를 갖고 지내도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시간 뭐 그거 굳이 누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쓰고 아껴 써야 돼. 우리 왜 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좀 시간 낭비도 하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끝. 자 고민 해결. 다음 고민. 지치. 아 저요? 네. 저는 아주 근데 이걸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제 고민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친한 친구인데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주 공교롭게도 이 친구도 지금 백수예요. 아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 아닙니다. 백수가 아닌데 백수라고? 응 백수가 아닌데 백수라고 했을 수도 있죠.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뭐 제 친구는 근데 진짜 백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백수 K라고 합니다. 제 고민은 조금 한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최소 3시간은 스마트폰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 유튜브에 빠져서 몇 시간을 내리보더니 요새는 인스타그램 짧은 클립 영상들 보는 거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소 생활할 때도 다른 거에 집중을 잘 못하고 걸핏하면 핸드폰을 켜요. 스마트폰은 사실 매우 유용하고 하다 보면 재밌고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새벽 3시가 넘을 때까지 그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회의감도 들고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보다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 있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저 어제도 늦게 자서 지금도 쾌감입니다. 라고 아이고. 하셨어요. 우리네들의 삶이죠. 아 이게 근데 스마트폰 중독이 사실 그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새. 그쵸. 안 그래요? 버스에 타도 지하철에 타도 엘리베이터에 타도 다 핸드폰만 보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네, 그 특히나 뭐 경기도에 산다거나 뭐 서울에 안 사는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막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전에 다. 그니까 근데 이게 좀 진짜 심각해요. 제가 가끔 지하철 타면 깜짝 놀라요. 맞아. 사람들이 진짜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맞아. 책 보는 사람은 진짜 요즘 본 적이 없어요. 20살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하철. 그죠. 나도 사실 근데 나도 책 읽어야지 책을 들고 나가도 책을 안 읽죠. 안 읽어. 그냥 결국 또 스마트폰만 만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어떻게 조언해줘야 될까. 얘는 근데 자기 전에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일상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전에 누워서 한번 잠깐 봐야지 하는 게 몇 시간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지. 제가 옛날에 임용고시를 잠깐 준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알게 된 어플이 있는데 네.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못 쓰는 거예요. 걸어놓는 거, 락을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한 한두 시간 전에 그걸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하지 않도록 노력을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것도 괜찮네. 아이폰도 그런 거 있나요? 제가 그 당시에는 아이폰이 아니어서 뭐 모르겠지만 그것도,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조절을 못한다면 뭔가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장치를 해야지. 그렇죠. 그것도 뭐 또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 자기 전에 하는 휴대폰이 그렇게 불면증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막 눈도 막 아프고 어두운 데서 했잖아요. 또 핸드폰도 저는 그 앱을 없어. 깔아보라고 조언해주고 싶네요. 힘내요. 치치는? 나는 나도 핸드폰을 많이 해서 뭐라 할 말은 없는데 뭔가 아까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 티티가 일찍 자야 되니까 폰을 아예 바깥에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방 밖에.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너무 이걸 옆에 있는데 안 할 수 없다면 그냥 아예 안 보이는 데도 어디 숨겨놓던가. 그쵸. 이미 중독이니까 자기 조절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냥 뭐 어디 거실에 갖다 놓는다던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일단 그게 첫 번째가 돼야겠죠. 스마트폰 맞아. 이게 근데 사실 이 환경이 스마트폰 잘 쓸 수 없는 환경이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될 텐데 진짜 어딜 가나 와이파이 빵빵하지 그냥 뭐 항상 뭐 편리하니까 그쵸. 재밌는 게 또 많잖아요. 너무 재밌어. 근데 자기 전에 하는 건 진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건 약간 그냥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뭐 지금은 아 이렇게 했으면 어떡하나 하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중고등학생들 쓰는 거 보면은 앞으로 더 많이 쓰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그게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슬픈 현실이네요.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게 바뀌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놀이 수단인 걸로? 네 그냥 진짜 그냥 생활이 그냥 여기에 맞춰지는 건데 그게 꼭 문제도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않거든요. 아 근데 우리 옛날에는 그냥 뭐 버스를 타던가 친구를 길에서 만난다거나 밥을 먹던가 항상 얘기를 하고 누군가 뭘 공유하고 아니면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혼자 생각하고 사색에 잠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슬프지 않으세요? 맞아요. 나만 슬픈 건가요? 막 어디 밥 먹으러 가도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러니까 사람이 뇌를 좀 쉬어줘야 된대요. 근데 핸드폰 하면 뇌가 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멍 때리는 게 뇌에 좋대요. 이게 머리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스마트폰 항상 하면은 우리 뇌에 입력되는 정보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막 뒤죽박죽 돼 있는데 이 우리 뇌가 이거를 멍 때릴 때 이걸 정리한대요. 그래서 꼭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멍 때릴 시간조차 없는 거야. 살짝 지루 좀만 지루하다 싶으면 이걸 딱 핸드폰 하고 심지어 나 이제 그만해야지 핸드폰 놓고 1, 2, 3 다 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놓고 아 이제 안 해 이랬다가 혼자 생각을 잠깐 해. 그런데 잠깐만 그거 뭐지? 이러면서 또 검색한단 말이야. 그럼 또 하게 돼. 근데 또 나는 또 이렇게 해서 조언을 주고 싶은데 뭐랄까? 근데 이렇게 뭐가요? 막 새벽 3시까지 스마트폰을 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러면 다음날 되게 이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좀 아마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하면은 내일 내 자신이 너무 힘들다. 아, 내일 또 엄청 힘들겠지? 막 이런 거를 막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될까? 괜찮겠지. 그거랑 또 비슷하네. 이렇게 핸드폰도 괜찮겠지? 그지? 안 괜찮거든. 아니죠. 너 내일 엄청 후회한다, 너 진짜. 그 다음날 또 막 아 어제 그럼 안 됐는데 그래 후회하지 말고 네 그냥 어디 핸드폰을 조금 그 잠금해주는 그 앱을 다운받으시던가 뭐 아니면 멀리 진짜 치우고. 멀리 치워놓고 그냥 침대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 이런 뭐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내요. 파이팅. 이제 뱅뱅의 친구의 사연이죠.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잠시만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안 슬픈데 슬픈 척. 되게 잘하죠. 아니. 되게 잘하죠. 저 마지막 사연입니다. 지금 치치가 째려봤어요. 저 지금 좀 화나고 있어요. 갑자기 또 잠이 확 깨고. 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의 고민이에요. 갑자기 시작하시네. 네. 저는 외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고민이에요. 평소에도 일찍 자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시, 늦어도 서너 시만 잠들곤 하는데 이상하게 누굴 만나거나 뭘 보러 가거나 아무튼 뭔가 계획이 있는 날 전 밤이면 소풍 전날 어린애들처럼 잠이 안 와요. 설레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낮잠을 자거나 뭔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결국 많아야 서너 시간 자거나 어쩔 땐 꼬박 밤을 새고 나가기도 해요. 그러다 집을 나서면 갑작스레 피곤함이 밀려와서 긴장을 좀만 놓아도 꾸벅꾸벅 졸이게 일쑤예요.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전날 잠을 적게 자거나 뭔가 피곤한 일이 있으면 일찍 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일찍 자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더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약속이 있는 날 전 밤이면 잠이 안 오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감을 낮추세요. 만날, 만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동감할 수 없어요. 잠을 되게 잘 자기 때문에. 왠지 모르겠는데. 아 그냥 원래 삶 아니에요? 그냥 원래 삶이 아, 원래 항상 자는 건데 그냥 다음날 더 그게 다가오는 근데 여기 보면은 평소에는 한두 시에 아 그렇네. 네, 미안해요. 잘 경청하지 않았어요. 어 역시 듣는 척만 하는 거였어. 그렇습니다. 한두 시간 자는데 없어 전날 잠이 안 온다. 너무 일종의 뭔가 불안인 것 같은데. 만나기 싫어서. 만나기 싫은데 나 내일 나가기 싫은데.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난 아까 친구랑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사람이 내가 뭐를 뭐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거야 뭔가. 근데 뭔가 내일 약속이 있으면 아 빨리 자야 돼 빨리 자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좀 오히려 그냥 편하게 그냥 뭔가 아 당장 자야 돼 그래야지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뭔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친구가 뭐 자기가 서류는 다 되는 항상 면접에서 떨어진다. 자기 면접 가면 너무 긴장되고 그냥 꽝이다. 자기 순발력도 없고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면접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면접 볼 때도 그 내가 하겠네. 나 여기 꼭 붙어야 돼. 나 여기 꼭 붙어야 되는데 나 꼭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막 긴장하는 거지. 막 몸도 긴장되고 막 뇌도 긴장하니까 막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떨고 이러는 거죠. 그냥 막 그냥 편하게 뭐 아님 말고 막 여기 안 되면 더 좋은 데 되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차라리 하면 이게 뭐 되게 여유가 나오고 막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막 자신을 막 뭔가 꼭 반드시 필요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옥죄지 말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분도 막 너무 막 늦으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막 친구를 만나면 나는 아주 컨디션이 좋아야 돼 친구 만나니까 막 이런 생각 순간 남자인 줄 연기하는 거야. 연기 조금 했는데 근데 뭐 사실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나도 공감돼요. 나도 뭔가 나는 남자친구 있을 때는 남자친구가 나 만나기 전에 약속 있는 거 자체 싫어했어. 왜냐면 우리는 최상의 컨디션에서 만나야 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우리도 막 은연중에 아 내일 누구를 만나면 막 기분 좋게 나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기대를 낮추세요. 네, 기대를 낮추고 기대하면 더 많죠.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자기 전에 잠이 빨리 오는 팁으로는 저 그거 먼저 해주실래요? 3초 숨을 참고 호흡법이라고 들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잠자기 전 호흡법. 그럼 잠이 잘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잠이 안 오긴 했는데 평소에 잠을 되게 잘 자기 때문에 핸드폰만 없으면 잘 자요. 제가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일찍 잠드는 게 사실 잠을 일찍 못 자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너무 많이 나. 뇌에서 막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이거 최근에 터졌다고 못 먹었는데 내가 딱 아 근데 진짜 난 누우면 막 모르게 막 시끄럽거든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잠깐만 이런 속으로 생각을 해. 잠깐 주목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뭔가 저는 상상할 때 그거 웹툰도 있잖아요. 뭐 유미의 세포들처럼 뭔가 제가 그걸 보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세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거 확성기고 애들아 잠깐만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딱 조용히 집중할 거 아니에요.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자야 돼 이제 자 조용히 해줘 이렇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뭔가 이게 은근히 먹혀요. 그럼 애들이 근데 제가 잠깐만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좀 이렇게 딱 멈추거든 놀래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애들이 좀 조용히 시키는 거야. 그다음에 진정시키는 거야. 이제 진짜 자야 된다. 이제 자자. 다 조용히 하고 자는 거야. 다 하던 일 멈추고 자 내려놔. 손에 있는 거 내려놔. 이제 자는 거야. 저 지금 잘 것 같아요. 앉아서 이제 이불 피고 다 눕는 거야. 이제 우리 자는 거야. 이제 자는 시간이야. 이렇게 알려주면은 진짜 그러고 좀 있던 잠이 든다니까. 그게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도 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자는 시간 알려주는 거야. 조용히, 잠깐, 애들 아니야. 얘네는 이제 떠드는 말이야. 너 애들이 있다고 하지. 살아 움직이는 생각들. 네, 막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해서 애들 막 뛰다니잖아. 자야 돼. 낮잠 시간들 낮춰. 애들아, 이제 잘 시간이야. 이렇게 꼭 앉아놔야 되겠는데. 자야 돼. 그니까, 걔네를 자야 돼. 이제 자는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한테도 이렇게 재우는 거야. 이게 은근히 먹힙니다. 그분 혹시 듣고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먹히더라고요. 일단 사실 몸에 딱 힘도 일단 빼야 되고, 얘들아 잠깐만 멈춰 이렇게, 이렇게 박수 이렇게 딱 확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자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말로 하진 않죠.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네. 한다고 치고 이제 내 속에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는 시간이야. 자야지. 무섭다 생각하지 말고 귀엽다 생각해요. 유미의 세포들이라 생각. 지금 듣는 분은 꼭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과연 치치 이 방법은 세포들을 재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잘 시간이야 이렇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뱅뱅이 왜 두려움에 떨고 있죠? 뭐가 두렵죠? 아닙니다. 제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녹음 마무리 시간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끝내 네, 갑니다. 네, 사연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일단 사연이 끝났고 여러분들이 사연을 더 많이 보내주면 더 즐고 재밌는 방송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연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요? 어디라고요? 아,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아니,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아, 죄송해요. T, 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지금. C, T, B, P, O, D, C, A, S, T, 어머. 제가 이렇게 똑똑해요. C, A, T요. 우리 캣이라고 했잖아요. 야옹 했잖아요. 미안해요. 지금 저처럼 헷갈리셨던 분 기억하세요. C, A, T입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C, 지겹까지. B, P, O, D, C, A, T. CTV, 우리 CT뱅의 앞글자를 땄어요. CTV, 그리고 팟캣, 야오, 앵캣, 알겠죠? 그리고 지메일입니다. 이름 알아들으셨겠죠? 그쵸. 근데 이분들이 메일 주소를 몰라서 안 보내는 건 아닐 거야. 그쵸. 저희가 지금 좀 졸리거든요. 이제 끌 거예요. 왜 이렇게 새침해요? 저는 더 친절하게 못해요. 아, 미안해요. 저희가 지금... 누가 지금까지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으면 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내일 로또 1,000원 사세요. 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됩니다. 최소 5등. 아니, 로또가 아니어도 돼. 행운이 옵니다. 아, 그렇게 하죠. 안 사도 괜찮겠지? 했다가 이제 했다가 산다. 그래. 그럼 된다. 안 되겠지? 하다가 된다. 믿어라. 누나 말 믿어라. 누나 말 아니면 어떡해. 언니 최근에 근데 뭐 괜찮겠지 뭐 없었어? 괜찮겠지? 뱅뱅 뭐 없었어? 아, 그거 저는 그거 있죠. 버스 시간 있잖아요. 그 한 20분에 한 대씩 있는 차인데 그게 좀 간당간당해요. 그게 한 버스가 이제 그 신호에 걸리고 그러면은 그 한 전후 5분 10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20분 거 전 거 타면 되는데 꼭 괜찮겠지? 다음 거 타도 나는 갈 수 있겠지? 하다가 꼭 지각하죠. 지각하고 또 기분 나쁘고 하루 종일 짜증나고. 그렇지. 녹음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 그냥 뭐 괜찮겠지 사연의 예로 한번 들려드렸어. 이게 진짜 괜찮겠지가 이거 무서워요. 이게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괜찮겠지 너무 무서워. 항상 괜찮겠지가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번 한 주도 괜찮겠지 딱 생각 들면은 절대 안 괜찮은 거니까 딱 경각심 가지시고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좋은 사연은 꼭 보내주시고요. 네, 혹시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될지 저희가 또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감사드리고 사랑입니다. 진짜 당신은 너무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인내심이 대단한 거예요. 네. 정말 마음이 넓고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뭐든지 잘 될 사람. 그쵸? 뭐야 갑자기? 내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잠 안 오면 뇌한테 말 거는 거 잊지 마시고. 안녕. 안녕. 또 만나. 있고 지리지리 뱅뱅 지리지리 뱅뱅 아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진짜 아니냐? 쓰지 마.